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왕의 일들을 추대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추대하는 일만 해서 그쳐서 거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는 모든 일들이 왕처럼 행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데 모든 일을 왕처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죽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죽게 되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는 왕으로 행세했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 많은 왕처럼 많은 아내와 아들을 두고 심지어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왕족의 묘에 붙이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겉과 속이 다른 개인적 야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기드온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소명을 얹어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 않았는데 왕으로 행세하는 모습이 이 죽을 때까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욕망의 끝이 욕심의 끝에 절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가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외가 친척에게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일종의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비멜렉이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과 피를 나는 바로 자신이 70명에 대한 그 유일한 대안이다. 자기가 그 70명을 대표할 수 있다. 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론조사를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70명이 있지만, 아들이 70명이 있지만,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혈연과 지연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치적 술수로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의 동요에 힘입어서 세겜 사람이 한 형제라는 호소에 동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정치 자금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마련해준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는 이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서 50km 떨어진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로 가서 형제 70명을 살해합니다. 형제 70명을 살해했다라는 이 말은 위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방심한 사람들을 덮쳐서 순식간에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70명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힘으로 또 순간의 흥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7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통해서 모두 잡아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바위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아비멜렉은 외가와 친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외가 친척은 왕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친가 쪽은 모두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왕이 되겠다는 그 모습은 이 기도원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의해서 전가받는 영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또한 아버지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또 한 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문제는 왕으로 정치적인 쿠데타, 정치적인 그리고 역모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는 돈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돈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곳은 상수리 나무 기둥 곁 바로 거기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바알 종교의 기둥이 흔히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이 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의 이교적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배교적인 행위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데 70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근데 한 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담의 비유를 그 후반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또 가시나무 그 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 그리고 네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과실나무였는데 이들은 나무들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만 가시나무는 인간과 하나님에게 그렇다 이익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 이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격 없고 포악한 아비멜렉만이 왕권의 야심을 품어서 음모를 꿰고 세겜 사람이 그의 음모에 동조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빗대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도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적인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욕심의 끝에서 왕으로 허락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합당한 돈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로 왕으로 되고 그리고 많은 돈들을 바알 신전에서 끌어다 쓰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 욕심의 끝에 있는 모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멜렉의 엄청난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왕이 등극은 그가 권력 다툼에서 최후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겨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처럼 철저하게 계획돼서 정치적 술수로 아비멜렉이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이 아비멜렉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욕심의 끝에 있던 그런 모습들, 70명을 죽였던 모습이 과연 정점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었나, 승리였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의 자기를 왕위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모반으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단지 세겜 사람들의 모반으로 배신으로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갚으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없이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단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럽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승리,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아달랴라는 사람, 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욕심의 끝에 있으면 모든 계략과 모반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이길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인맥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악이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악이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정도를 가는 사람들보다 출세의 길이 빨리 열리고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여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왕위를 3년 만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세웠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찬탈받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과제가 남은 승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모습, 그래서 철저하게 돈도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정도, 바른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라는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소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으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인 악으로 그렇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완벽한 정치적인 계략으로 이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도 주관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뜻과 내 기다림과 내 바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이 사울에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직접 자기가 악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부러워하고 낙망하고 왜 저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까 이런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그들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소로 보내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한 것은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내 야심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더 학연이나 지연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당한 모습으로 합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뇌물로 가고 또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또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교묘하게 아 나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도둑질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리고 내 욕심의 끝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악행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런 모습들로 학연 지연 세우는 또 그리고 사업할 때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끝에서 분명히 이 돈이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필요해서 사용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왕으로 내가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늘 어느 작은 부분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지연, 혈연, 또 그리고 뇌물, 또 그리고 자녀들 관계에서 또 공부 관계에서 또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즉시 멈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욕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여전히 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몰래 몰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옳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욕망의 끝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의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런 왕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궁위 끝에 왕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무덤을 아주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왕은 무덤을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왕 자신을 상징하는 미남자의 조각을 새겨서 무덤 동편에 자기 동상을 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비록 무덤가에 있지 못할지라도 자기를 닮은 동상이라도 두어서 왕비의 영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1년 뒤에는 호화로운 집을 거기다 또 지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정원들을 또 지었습니다. 동산을 지고 미남조가 궁전, 훌륭한 성곽까지 조화롭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왕비를 위해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지라고 하면서 이 왕이 왕비의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다른 것은 다 훌륭한데 초라하게 서 있는 왕비의 무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다른 것은 다 멋있는데 저 무덤이 쓸데없다. 무덤을 치워버려라. 우리도 이런 과오를 범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데 점차 욕망의 끝에서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좀 더 계산해서 좀 더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사람을 좀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욕망만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아비멜렉의 그 비참한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인이 그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그 또 악인의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로 자기 안위를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그 잘못했던 실수들을 이 아들이 고스란히 닮아가서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욕심의 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업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